H-UBS.오늘의 교양 명언학 개론. 명언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학 개론 시간입니다. 10월 8일 여섯 번째 명언학 개론 수업 시간. 오늘은 운문에 수록된 두 가지 구절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정현종은 현실과 꿈의 갈등보다는 생명현상과 내적 교감, 자연의 경이감, 생명의 황홀감을 노래하면서 갈등보다는 화해의 세계를 지향하는 시인인데요. 이런 그의 시를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하시나요?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가볍게 만나지 뭐.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저 역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를 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현종 시인의 작품 방문객의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실로 그 사람이 겪어온 과거와 겪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가 겪을 미래가 담긴 그의 일생 전부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구 여러분, 누군가의 일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사람이 온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갓 차온 언덕에서 서성계를 깨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알고 있을 윤동주 시인의 작품 사랑스런 추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윤동주란 그 특유의 문체와 표현을 통해 압축적으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시인입니다. 이런 윤동주 시의 구절을 보고 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젊음, 현재,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때로는 무의미하게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청춘, 우리의 젊음은 딱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보내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처량하고 가슴 한 켠이 아리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당장 윤동주의 사랑스런 추억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젊음과 청춘이 여기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with everyone else. You're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ow. 여섯 번째 명언학 개론 시간. 오늘은 운문 단원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운문, 즉 시라는 것은 짧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요즘 시를 읽거나 향유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름다운 우리 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 한 편과 그것에 수록된 하나의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큰 감동과 여운, 교훈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연종 시인의 방문객, 윤동주 시인의 사랑스런 추억을 꼭 다시 읽어보고 구절을 곱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사람과 젊음에 최선을 다하는 한양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학 개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방송 시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UBS